집이며 뒷집이라 집집마다 처자들로 사내들의 간장을 들쑤시고 단혹인다. 앞집이며 뒷집이라 집집마다 처자들로 사내들의 간장을 들쑤시고 단혹인다. 가세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애들 가고 놀러를 가세 지도 덤기 열어둔 게 둥덩덩 실로 놀러 가세 님은 잊었는지 꿈에 한번 안 보인다 내가 잊지 못하는데 넌들 나를 잊을 건가 가더님은 잊었는지 꿈에 한번 안 보인다 내가 잊지 못하는데 넌들 나를 잊을 건가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가세 가세 놀러 가세